자, 오늘 우리 철학사 강의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번에 30주째 강의를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강의를 30주나 이런 강의를 해보리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우여우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학교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게 됐고 두 학기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30주면 1년 30주면 꽤 많이 한 셈이네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책 한 권을 갖다 다 거의 다 첫째까지 읽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는 분들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남는 장사예요. 이거는 선생님들 아시죠? 가르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저도 전공 분야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이걸 가르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공부를 따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한 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몇 권의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가르친 놈한테 남는 장사지 배우는 사람보다는 미안합니다. 어쨌든 가르친 사람한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스럽게 이번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사로 고맙다는 인사를. 그렇다 해도 어쨌든 좋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습조 철학은 문학을 통해서 저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해드렸는데 이 로버트 솔로몬의 이 책이 문학에 대해서 많은 점을 할애했다는 거 이게 꽤나 그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리차드 로티 미국 실용주의 철학을 전공하신 이유 선생이 쓴 책이 사적인 아니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문학과 철학의 경계선에 대해서 이렇게 잘 거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학 작품이 철학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다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묻혀있기 쉬운 문제의식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철학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 뭐 소설 안 읽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 열심히 읽는다, 소설. 열심히 읽는데, 저는 그, 새로 나온 소설을 잘 읽질 않는 게 문제예요. 신간 소설들. 기왕에 있는 소설을 열심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읽은 책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막 불행하게 나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해피엔드 아니면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막 그 누구죠? 레마르크의 개선문 이런 거 있죠. 레마르크 개선문 아세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말이. 네? 뭐라고요? 휑하게 난다고요? 레마르크 개선문이 휑하다고요? 감성이 맹마르신 분이네. 속상하지 않습니까? 레마르크 개선문. 그래갖고 그런 건 이제 그 뒷부분에 갈수록 안 읽어요. 뒷부분을 지금.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그래서 여러 번 읽더라도 개선문, 저 삼중단 공모로 나온 것도 가지고 있고, 보무사에서 나온 거 큰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무사에서 나온 거 큰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철학책은 결론이 뭐 불행하게 나온다든가 뭐 기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덜 괴로워요 읽는데. 근데 소설책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결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편소설 읽기 힘들어요. 대하소설이라고 그러죠. 장편소설 다 대하소설 토지 이런 거 읽을 수가 없어요. 토지를 언제 끝까지 다 읽겠어요 우리가. 토지라든가 또 홈플 이런 거는 읽다가 지쳐요. 막 몇 번째 읽었더라 막 읽다가 그리고 언제 결말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소설책을 읽고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드러내, 자기가 그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철학책으로 접근해가는 것은 참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개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게 쉽지 않아요. 미묘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 철학의 어떤 함의를 함축을 갖다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7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출구없은 카미, 사르트르, 버부아르의 실존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카뮈의 책을 읽는다든가 사르트르 책을 읽는다든가 이거는 시대 착오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책 안 읽죠. 그래도 뭐 아, 흔히 하는 말은 왕년에는 우리가 그래도 카뮈의 이방인 정도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카뮈의 이방인 그러면은 요새는 무한도전 봅시다 그 시간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속바라든가 요새는 이 TV 드라마가 훨씬 더 이런 실존 철학에 하는 일들을 TV 드라마가 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베토벤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드라마가 워낙 잘 된 게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이 잘 된 게 많아서 그런지 요새 소설을 읽고 뭐 내면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존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또는 그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소설들은 한 번쯤은 거쳐가볼 만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그 소설의 내용을 차치하고 거기 나와 있는 철학적으로 탐색해볼 만한 주제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알제리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저작들은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이지 않지만 내란을 쓰라린 경험이 일찍이 그가 쓴 모든 것을 채웠다. 거기 참 우리가 지금 아마 이번에 이 저한테 이 철학 이야기 철학사 이걸 공부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전쟁 경험과 인간 철학적인 어떤 통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일정한 데 있다. 이런 것을 가지시게 됐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알베르 카뮈 소설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권했듯이 사르트르도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이방인이라는 소설과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그는 이 두 책으로 삶의 부조리의 정면으로 맞서는 새로운 근대적 도덕의 대변자가 되었다. 새로운 근대적 도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대적이라는 말, 모던이라는 말인데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역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굴러가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죠. 카뮈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감수성이라 쓰고 있다. 그랬어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전망으로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우리 요구 사이의 대립을 뜻하며 다른 한편은 우리 자신과 무관심한 세계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조리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자신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우리 요구 사이가 요구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자신과 무관심한 세계라고 하는 두 대립구도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앞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이 한 덩어리가 있고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우리 요구가 있고 이 대립을 부조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조리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absurdity라고 영어 표현을 하면은 부당함 그러니까 서로 막 어긋장난 서로 합치되지 않음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자신 이건 뭐냐면 그냥 편안한 것에 안주하려는 태도,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그 삶에 대한 자각과 세계의 문제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 그런 거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앞에 나오는 우리 자신 요건 뭐냐면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앞에 나오는 게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요구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의 대립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항상 옳은 소리만 해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도 닦아가지고 전혀 그런 내면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옳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알베르 카뮈의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인간이 말 그대로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거는 철학책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 철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드러내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나 적용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체계의 통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철학책들은. 근데 체계적이고 통일에 대한 욕구가 있으려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자질구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시하게 가겠죠.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근데 카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바로 그 이전 단계의 문제, 그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걸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자신과 무관심한 세계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가진 자각된 개인으로서의 우리 자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각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해도 세계는 또 여기서 이제 무관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그것을 돌보지 않는 제도화되고 관료적으로 그대로 굴러가는 세계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굴러가는 세계 있죠. 무관심하다는 게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서서 난리를 죽여도 변함없이 그 고착된 하나의 제도적인 세계 있잖아요. 그런 세계 사이에 대립을 부조리라는 말로써 카미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 그래서 시지프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냐면 그 시지프스에서 이제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카미가 내놓는 얘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주요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삶이란 삶이란 가치가 있는가? 자살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고 부정적인 답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시지프스 신화의 말 그대로 시지프스는 끝없이 그걸 밀어 올리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걸 알면서도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밀어 올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알면서도 그것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자기는 밀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들 밀고 나가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 자신의 삶이 갖는 부조리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부조리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진다 이 말은 뭐냐? 부조리한 때를 묻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합리성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세계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카미는 시지프스의 신을 그게 다시는 이미 꼭대기 올라가서 돌멩이가 다시 굴러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가는 것 이게 인간이 해야 될 태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짜증나죠 좀 근데 김 씨. 네? 그죠? 아, 근데, 오늘 그, 후원이 모자가 아주 그, 이렇게, 포스가 있어요. 뭐야. 아, 밑에, 여기 1층에 취하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데, 거기서 일하다 오신 분들. 감기 걸려서, 감기 걸리면 머리를 감아야죠. 감기 걸려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떼야죠. 감기 걸린 분들이 머리 안 감는 거, 그거 잘못이에요. 평소에 게으른 자들이 감기 걸린다. 저요? 미안합니다. 저 4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체질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 체질적으로 걸리는 사람과 체질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 기관지가 약한,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분이 저는 감기 안 걸린다고. 폐가 강한 사람. 목이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일생 동안. 이해가 되세요? 이 체질이 뭐 금양 체질인가 그런데 이 체질 중에서 극상이에요. 제가 완전히. 저 변성기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못 살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영감이었어요. 그래. 목이 쉰 적이 없어요. 폐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간이 약하고 폐가 약하면 간이 강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술 먹으면 죽음이죠. 바로 저는. 아마 그러니까 감기 잘 걸리죠. 그렇게 자주 걸립니다. 아 그럼 게으른 거예요. 체질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질상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체질상 그런 건. 저는 이게 폐가 강해가지고 그 한의사분은 폐가 약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고 가지고 이제 팔체질 뭐 한의사인데 강의를 이렇게 하면 뭐 꽉 잠긴대요 이제 막 이렇게 도대체 안 된대 도대체.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막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악을 써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게 이게 강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 다니고 그랬어요. 있어요.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 서울로 옮긴 데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자랑을 못 봤는지. 전철역에서 이렇게 전철 확 돌아서 이렇게 만지키는 사람 불러오면 다 들려요. 지금. 조심하셔야 되죠. 이래서 쪽팔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배웠는데 제가 그러면 이게 다 들려. 청계가 있죠. 다 무너지는. 자전거 그만 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바로 그것. 자신이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해도 밀어붙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방인은 대조적인 방식으로 부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부조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부조리를 받아들인다. 근데 이제 이방인을 읽어보면은, 근데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좀 착하지 않은 애들 나온 소설 읽으면 괴롭거든요. 이 자식이. 왜 총질이야? 아무 데나 총질이야? 막 이렇게. 그죠? 우리 도덕, 저처럼 이렇게 도덕장이 가슴 깊이 쓰면서 하는 왜. 이런 새끼들 막 이렇게. 총질이 아무 데나 총질이야.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이 주인공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무관심한 세계하고 그 무관심한 세계 속에서 길들여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걸 읽어보면 뭐 그냥 그런갑다 하겠지만 1942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942년 이방이라는 소설이 나왔다고 하면 이 소설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이 소설이 나왔었고 이 서양 사람들에게, 사구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소설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런 인간형들이 아주 당연하게 나오죠. 오늘날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굳이 소설에서 우리는 찾아볼 필요 없이 신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신문에서.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찌되든 간에 자기를 밀고 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 신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연쇄살인사건에서 살인자들 보면 그 읽어보면 그 기사들 그 읽어보면 저는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살인마라 불리는 사람,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사들 같이 사건이 나오면 그냥 온갖 기사를 다 읽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흔적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사람이 지금 1970몇 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조사 그게 된 거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뉴욕시에만 해서 10만 명이 사이코패스가 10만 명 정도 살아요. 캐나다 인구 1% 사이코패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산답니다. 지금 현대사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무관심한 세계가 만들어낸 그런 범죄자들은 무관심한 세계가 만들어낸 거죠. 집단적으로 가령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집단 학살할 경우도 있고, 한국전쟁 당시 보도혁명 사건, 뭐 이런 거, 조직적인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한 개인이 그렇게 엽기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현대적인 사건들이죠. 고대에는 그런 사건, 아주 현대적인 사건들이니까 분명히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그런 사건들의 주인공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이 FBI 범죄수사관인가? 그런 책들 있잖아요. 살인자들과 인터뷰 그런 책, 프로파일링에 관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기가 막힌 것이 많죠. 아주 뭐 유영철 살인사건 그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저는 신동아에 유영철 살인사건 났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은, 부검하는 데 있죠. 부검하는데, 여자 의사가 한 명 있대요. 그 여자 의사가 한 명인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영철이 자기가 살인한 사람들을 안매장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의사인데도 자기가 봐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정말로 이 관절 이런 데 있죠. 관절 이런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딱 관절을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막 사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토막 사진은 뭐, 뭔 모르는 놈들이 아무데나 쏠 거 아니겠어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쏠, 그냥, 야, 쏴라, 씨. 근데 류영철은 진짜, 이런 팔 관절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정말 이 신체 해부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에요. 차곡차곡 분질어가지고, 이렇게 관절 단위로. 차곡차곡 분질어서 막 차곡차곡 싸우는 나는 이렇게 토막을 그냥 대충 썰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의사가 보기 의사들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수준으로 사람을 잘라놨더라는 거예요. 관절이 이렇게 빠그러들지 않도록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기묘묘한 있잖아요. 기회가 되시면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올 겨울 방학 때. 저, 왜요? 안 읽으세요? 그렇지? 권해드려요? 전 한 10대권 있는데 지금. 많아요? 그런 책. 그게. 그, 미국에서는 그런 범죄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로까지 그게 미국에서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그게 왔느냐면 신체를, 이게 살인자들이 사람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체 어느 부위를 훼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유형화되어 있고, 이제 범죄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의 침묵에서는, 양들의 침묵 수준은 아주 이제 옛날 얘기죠. 아직. 그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조디 포스 나온 영화 있지 않습니까? 양들의 침묵. 그 가짜는, 아유. 나는 조디 포스터가 범인인 줄 알았어요. 걔는 좀 스타일이 안 좋잖아요. 느끼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내서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의 엽기치유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철학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당대의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원리적인 탐색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누구나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의식이 뭐냐? 그럴 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던 아주 미묘한 정서적인 끈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만 그래, 이 자식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잖아요. 전철에서 제가 전철이라고 그래요. 마을버스 탔는데 마을버스라는 게 되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탔는데 타면서부터 전화를 하면서 마을버스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기에 이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그러고서 이제 전화기 띡! 이렇게 카드 찍고 이렇게. 근데 완전히 마을버스 안을 뒤흔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막, 이런 거. 마을버스 타보셨어요? 마을버스 타면 진짜 이게 소곤소곤거려서 다 들리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아, 그 집 삼겹살 엉망이었어! 막 이러든지, 이런 식으로 삼겹살처럼 생긴 아주머니가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을버스 타고 나올 때 그런 아주머니가 타면요, 막 안을 써요. 거의, 그,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지금 홍재형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그럼,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 살기가 이렇게, 눈이 흰자위가 확 갑자기 제 눈에 흰자위가 없어지네. 빵! 쫙! 이렇게 좀 빵! 이렇게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전혀? 느껴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 클럽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게 느껴질 때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남이라면은 그게 가능한데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되겠죠. 아는 사람이 정서적인 유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가했을 때 그런 노력이 가했을 때 그 노력에 의해서 예상되는 어떤 반응이 저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좌절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또 해보지만 계속되면 좌절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아주 미친놈처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카미가 말하는 것 같은 어떤 부조리한 세계 있죠. 무관심한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씩 화가 있는 상태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런 책을, 그런 책을 보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느냐. 뭐 길 가다 그런 놈들을 식별해내서 피하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식별할 수 없어요. 사이코패스는 진짜 영리한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또 그런 심각한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간,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으로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장들이 불경기가 왔어. 애들 좀 잘라. 이건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잘라낸 거잖아요. 그거 하고 사실은 유영철이 자기의 그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찜질방, 노래방 여자를 갖다 데려다가 죽여서 살인한 거하고 사실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는 서서히 구조적으로 죽이는 거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애정의 결핍과 무관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사건들이 그러하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과연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게 되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사실 저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들 열심히 읽어요. 저는 TV가 없으니까 듣지는 드듬으면 안 하겠지만 텍스트는 읽는 열심히 읽고 이명박이 하는 말들을 처음부터까지 많이 추적을 해요. 모아서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전형적인 인간의 하나의 인간 전형적인 인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동물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욕구를 추구하는 짐승적 차원 짐승으로까지 내려가는 그 전형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교원 용색하고 등치고 배만지는 수작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 더럽고 치사한 인간으로서의 전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 도대체 어떤 의식구조 속에서 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들이 저들에게 동조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야비하고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그 얘기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 출신 다 비슷해요. 건설회사 나온 4년제 대학을 나오든 6년제 대학을 나오든 다 비슷해요. 건설회사 사장 오래 하면 다 비슷해요. 다 그 조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형사들하고 조폭하고 건설회사 사장들하고 다 비슷해요. 만나면 서로 영민동생해. 그러니까 저기 한화그룹의 김승현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카뮈의 이방인은 시지프스의 신화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1942년에 나왔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 무관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무분별하게 아무 의식 없이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르트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존재와 무를 저는 읽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읽다가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의무적으로 다 읽긴 읽었어요. 읽긴 다 읽는데 혹시라도 존재와 무를 한번 도전해봐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존재와 무에 도전해보겠다 하는 분들 아마 지금 나와있지도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을류문화사에서 세계사상 대전집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책 이렇게 중역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무협지처럼 된 거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 나온 거 있는데 저희 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도전을 해서 끝까지 소리 내어서 읽지는 않은데 끝까지 눈으로 한번 다 읽었습니다. 눈이 다 감기고 머릿속이 띵해지는데 어쨌든 뭔 얘기인지는 읽어놔야지 이렇게 생각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중간 넘어가면 앞부분이 놓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두 페이지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끝까지 가긴 했어요.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리 뭐 이렇게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책도 아니고 시간 낭비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읽으니 의지와 표상,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나 아니면 니치의 선악의 저편 이런 책 읽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책은 사르트르의 그 파워를 최대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탁월한 저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변증법적 이성비판 책이 있어요. 변증법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 책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책도 변증법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읽다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았습니다. 읽다가 말았습니다. 이거 읽으면 불어를 잘 못할 때라 영어로 된 걸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책들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참여잖아요. 불어로 말하면 안 가주마.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는 결단하고 정치적인 순간에 발언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산 사람이다. 당대의 그 지성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심하게 뭐 비난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이 애썼다. 애쓰셨슈 이렇게 사르트르 나오면 애쓰셨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이제 시몬 드 보부아르. 아 브루스 블란 사람들 나오니까 오늘 제 발음이 좀 되네. 보부아르가 48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사르트르하고 둘이서 뭐 계약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부아르는 이제 탐색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보다. 거기 보면 483페이지에 보부아르가 철학과 사회사상에 기여한 가장 항구적인 공로는 대부분의 철학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무시되어 온 주제. 즉,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혁명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제2의 성, 이거 있죠. 성이 이제 캐슬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젠더. 제2의 성에서 보부아르는 현대 철학에서 가장 열렬히 논의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성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철학에서 여러 문제는 아직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히 영국으로 가보면 더욱 불허했다. 그랬어요. 매우 뛰어난 몇몇 여성 철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뭐 그랬죠. 근데, 어쨌든,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프론트 에지라고 그러죠. 프론트 에지. 이게 이런 책들을 갖다가 표현할 쓰는 단어가 있죠. 프론트 에지. 이승희 학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프론트 에지가 무슨 뜻입니까? 자, 그 앞에 나오면, 외고 나오나? 외고 나오나? 네. 외국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주세요? 가르치, 외국어, 잘 됐네. 외국 욕 좀 하자. 이렇게. 압각. 프론트 에지. 압각이? 압각이 무슨 뜻이에요? 내려 맞춰봐요. 아, 예? 뭐, 누가 뭐라고? 성구적인. 예? 성구적인, 예. 최전선의 앞. 이 프론트가 앞이란 뜻도 되는데, 프론트가 전선이란 뜻도 돼요. 인민해방전선, 그러면 People Liberation Front. 그래서, 그, PLF,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프론트. 전선, 맨 앞서서, 엣지라고 하는 각이란 뜻도 되지만, 이게 가장자리란 뜻도 되죠.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는, 시대를 앞서간,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프론트 엣지라고 하는, 보부아르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시대적인. 그래서 만약에 세월이 좀 지나면은, 만약에 세월이 좀 지나서까지 이 책이 좀 사람들이 널 읽히게 되면, 사르트르의 존재학문화, 변증법적 이성비판보다도 훨씬 더 고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 이 보부아르를 이렇게 보면서 고전이 될 만한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무엇이 고전으로 만드는가?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존재와 무라고 하는 정말 형상학에서 존재론에서 영원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그런 점에서 좀 탁월한 저작이라 시대의 문제를 잘 집약해 놓은 시대가 1949년이죠. 1949년. 1949년에 나왔다. 1949년이라는 시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이번에 그 요즘에 새롭게 그 새롭게 발견한 여배우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그 예고편들을 갖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뭐죠 저 영화 보러 가잖아요 학생들 요새. 우리 애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보고 왔다고 그러길래 어떻더냐 스토리를 좀 들어봤죠. 제가 니콜 키드만 요새 조금 약간의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에는 밥맛 없었는데 요새 조금 그런데 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2차 세계대전을 이 그 한 장면을 잠깐 나온대요. 워낙 영화가 길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끼친 영향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닌데 오스트리아 홍보영화 오스트레일리아 홍보영화라고 하더군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봤어요 형 씨? 보셨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예고편. 니콜 키드만 요즘 괜찮더라고요. 사실 좀 밝혀요 얘기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북부의 다윈이라고 하는 시죠. 거기가. 근데 거기서 군인들이 있고 전화 교환원을 군복을 입은 그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들이 하죠. 그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 2차 세계대전이 여성을 일터로 끌어낸 역할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쟁이 끼친 영향이라는 게 그래요. 총력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총력전. 나폴레옹 전쟁이니, 뭐니, 유럽에서 전쟁이라 뜨는 사람들이, 전쟁은 군인들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 휴가는, 잠깐 전쟁 때 갔다 와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집에서 보낼 거라 생각하고 다들 전쟁 때 갔어요. 근데, 어느덧 1470일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유럽의 그 참호 속에서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전 이후에 사람들이 뭐야 그 영화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참호에서 저기 어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누군가 이쪽에서 뭐야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쪽 독일군 진지에서도 캐롤을 오페라 가수로 출신으로 참전한 사람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 그때 그 잠깐 그 병사들 사이에 휴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제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면 온 국민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고 또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게, 자기 집안에 있게 되는 이런 총력전의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영국의 집집마다 다 참전군인이 하나씩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이제 근데도 여전히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여자들은 전쟁과는 무관한 존재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여자들이 이제 전화교환원으로 일하게 되고 한약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여자들이 막 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전쟁이 여성들의 여권 시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는 헛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 루드 보부아르가 쓴 그 제2의 성이라는 책이 1949년에 나왔죠. 이 시대가 민감한 시대입니다. 이 1949년, 50년, 60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시대를 탁 치고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르트의 존재하는 부분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탁 전면에서 타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다루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야에서의 고전으로서 읽을 만한 책은 제2의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철학적인 문제의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논증은 약하다 해도 감이나 사르트를 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알베르 감이나 보부아르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 에세이죠. 프랑스 전통의 이 철학적인 에세이들은 시대가 이 시대에 달라진 시대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그 시대로부터 문제로 길어 올리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책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언어에서 일상언어로 케임브리지에서 옥스퍼드로 요건 이제 비트겐슈타인 후기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얘기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